남조선 요수 일에 의하면 10일 미 태평양 사령부가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5대를 일본의 요코다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들과 함께 105명의 지원 및 운영 병력과 1개의 파견대가 배비됐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북에 대한 경계를 위한 것이라고 까발켰습니다. 한편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은 오는 10월부터 간첩, 탈북자 등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인적정보 휴민트, 인적정보 부대인 524정보대대의 활동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